지금 내게 가고 있는 길이야 봄의 끝보다 훨씬 빠르게 할 말이 있는 걸 말하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 같아 yeah. 아마도 살 것 같아 너랑 숨 쉬면 정신 못 차리겠어 눈이 감기고 I just want you to know I'm the real one that you're looking for 걱정은 불안함만 해가 더 건너편에다 놔두고 이제부터 우리 사진 주워 담아 네 소나기 안에 아기자기 걸어둘 거야 어디든지 보이게 해줘 너 없이는 안 된다 해줘 너 없이는 안 된다 난 너여야 한다 정신 차렸어 너 없이 난 된다는 걸 Now I know, now I know 다시 시작해볼 생각 있으면 좀처럼 만날 생각이 있으면 Let me know Let's give it a go 너 없이 난 된다 난 너여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결국 너야 후회하기 싫다 너를 사랑한다 Cause you are the only one Yeah, 나의 여름 너로 도기하겠니 해를 몇 번을 넘겨도 you and me, you and me. 너를 사랑해 사랑해 더 말하고 말해도 오직 너여야만 I can live 우린 뜨겁게 잡은 손 꽉 잡아서 여름밤은 live 꽉 갈아둬 뜨거운 뜨거운 우린 고름고름 We 이대로 우리 둘이 너 없인 안 된다 난 너여야 한다 뿐이라는 걸